잡아본 너를 향한 포즈 웃어본 너와 함께 치즈 사진첩은 너와 나 우리둘이 우리둘이 가장 멋지게 담아봐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들 사이 내 추억 모두 너라서 난 행복해 시간이 지나서 나 약해진대도 물론 나처럼 너무 달콤해 내 눈에 포커스는 내게 맞췄죠